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. 그렇게 쳐다보지 마. 너와의 게임을 아직 시작 안 했어. 나에게서 다뤄져봐. 너의 이상형 찾아봐 줄 테니. 뽀얗던 우유빛 피부 긴 머리 끝에 남아있는 향기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날 공격하니 날 이길 순 없어. Oh, yeah. 너에게 보여준 매직 빨간 장 속에 숨겨둔 반지를 줄게. 그 주인이 네가 내게 해줄 테니.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. 너와 함께 있고 싶어. Oh,